이제 그만 보고 시험 공부해. 네 부모님과 부장님 날 미워해. 봤던 영상 각종 사진 트위터 위 앨범 부양자라 총걸 어떡해. 그만해 뮤비를 나중에 해석하고 어차피 내 사진 네 방에도 많잖아. 한 시간이 뭐야 1, 2년에 숨 삭해. 이 노래 내게 내게 주면서 착해. 널 받는 건 아니잖아. 이리 와 난 너의 paradise. Can't close your eyes. 해봐도 잡아도 다른 소용 없을까. 날 거부하지 마. 그 눈을 감고 귀 기울여봐. 빗소리 따라와. 이 노래를 따라와. 조금 위험해도 날 잘 누구하러 온 거야. 내가 싫어 온 거야. 네가 날 버린 거야. 어쩌면 그래 나는 조금 위험해 huh? 조금 위험해 huh? 너를 이끄는 패리 부는 사나이처럼 나는 너를 시험해 huh? 너를 시험해 huh? 알면서도 이끌리는 선악가처럼 내 피는 모든 걸 깨워서 우리 너를 태워 더 이끌려 반응하는 너 끊임없이 숨을 불어내 huh? 난 너의 곁에 pleasure 헤어나올 순 없어 날 받는 건 아니잖아 이리 와 난 너의 paradise. Can't close your eyes. Can't close your eyes. 날 모든 척 봐도 더는 소용없을 걸. 날 거부하지 마. 나를 용서해줄래 달라진